또다시 시작되는 밤은 깨어진 한 여자의 꿈. 외롭다 소리 질러봐도 아무도 듣지를 않는 착잡한 도시 속에 홀로 서 있는 한 여자의 철규. 허탈한 슬픔마저 숨기고 살아야만 하는 쓸쓸한 여자, 외로운 그 여자, 쓴디쓴 눈물 마저 마셔버린 여자. 사랑을 위해, 추억을 위해 모든 걸 잊고서 떠나리라.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